La la la la la la la la la A S T R O. Every day 예쁜 너의 눈에 찬란한 별빛과 차 있잖아. 알아 누구라도 반할 것만 같아 걱정되지 않겠어. 내 옆에 딱 붙어 어둡던 길을 밝혀. 터널 속에 한 줄기 빛처럼 희망 가득하게. 빠지들면 정신 못 차릴 걸. 아이 같은 눈웃음까지도 온종일 생각나요. 작고 아름다운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. 난 늘 설치 쉴새 없이 보고 싶어 헤매고 있어.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빛나는 네가 보이니. Searching, searching, searching. 보고 싶어 헤매고 있어. 아무리 멀리.